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상 수상자이며 노력영웅인 공은국가합창단 고문작가 최준경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.